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강서우미입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으로 지난 가을에 강신원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고요. 다시 약속을 해서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 책을 가지고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박은주 PD님께서 그간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모유를 먹이고 방송 진행을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 다시 강신원 선생님을 모시고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강신원 선생님 소개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먼북스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출판사 대표라고 해도 좋고 번역가라고 해도 좋고요. 번역서로는 채식의사의 고백, 살안찌고 사는 법, 지방이 범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등이 있다.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단 책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 소개부터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서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게 분명 뭔가 다를 것 같거든요. 예. 잠깐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소개를 하고 선생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무엇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이 빠지나를 근원적으로 연구를 했다면 이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는 인간이 왜 병에 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병에 걸리는 동물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질병은 우리 몸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음이다. 이런 거를 아직 근원적으로 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의 첫 차트가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비 다이아몬드 소개도 살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상당히 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얘기할 게 25살까지 자기는 종합병원이었다. 그러니까 몸이 펄펄 끓는 용광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안 걸려본 병이 없고 살이 너무 많이 찌고 그래서 뭐 뚱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 뚱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25살 때 자연유생학이라는 이런 개념을 만나서 불과 한두 달 만에 몸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살이 빠지면서 펄펄 끓던 용광로가 펄펄 날아갈 정도로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20대 초반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요. 베트남전 여러분 아시지만 고엽제를 뿌리잖아요. 베트남을 초토화시켜버리죠. 그 미군들도 그 베트남 고엽제가 몸 성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다시 발현되는데 20년에서 25년이 걸린대요. 이 고엽제라는 거는 25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살 빼고 건강 카운셀러를 했는데 25년 후에 갑자기 손이 말을 안 듣고 헐렁헐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건강 전도사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20몇 년 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석했던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누가 그걸 25년 전에 그걸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다가 어느 날 캘리포니아 어디에 고엽제 전우회를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고엽제 전우회 휠체어를 탄 어떤 분을 만나니 그분한테 자기 병 증상을 얘기했더니 25년 전에 베트남에 있었군. 딱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25년 전에 베트남에 있었지. 얘 고엽제구나. 이분이 그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도 끓인 음식을 먹지 않고 과일과 야채만 계속해서 몇 달간 먹으면서 그걸 완전히 스스로 치료를 했어요. 네. 그 얘기도 이 책에 나와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체험 수기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을 이 세상에 어떤 그 의사나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질병 진행의 7가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단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해주실 말씀이 좀 있나요? 사람들이 감기 걸릴 때는 레몬차가 좋아요? 뜨거운 숭늉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빨리 감기를 낫게 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살이 빠지려면 뭘 먹으면 좋아요? 그럼 요즘에 막 TV에 막 나오죠? TV에 뭐가 나오냐면, 다시마 국물이 몸에 좋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 박사가 이런 논문을 썼는데, 무엇을 분해하고, 그래서 몸무게를 빠진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채널을 돌리면, 다음 채널이 똑같아요. 살을 빼는 데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성분을 얘기해요. 어느 한 성분이 몸에 어떤 작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질병을 낫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사기라고 보는 거죠. Oh, no. 방법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진정한 거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왜 병이 생기는지 알면 당연히 치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병이라는 단어, 질병이라는 단어가 악마처럼 다가오나요. 근데 사실 이 책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핵심 포인트는 질병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음식만 먹는 사람은 계속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 오늘은 감기에 걸리고, 내일은 뭐 뾰루지가 나고, 내일은 뭐 열이 나고, 그 다음에는 뭐 간염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암이 걸리고, 이랬다고 해서 이게 각기 전부 다른 병이 아니고, 전부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거죠. 그렇죠. 그 하비 다이아몬드 이 선생님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몸 안에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어쩌면 그 질병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어쩌면 그 질병이라는 것이 골물대를 곪고 썩을 대를 썰어서 야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 진짜 우리 한번 병을 치유해보자. 이 몸 밖으로 뭔가를 내보내보자 하고 표출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임동규 선생님은 그 부분을 이제 자연 치유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하비 다이아몬드 이 선생님은 병의 단계를 7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 7단계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좀 사람들한테 먹히잖아요. 7가지를 굳이 얘기한다면 첫 번째 무기력증이라고 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피곤하다. 뭐 현대인들은 피곤함, 이 무기력증에 거의 그렇죠. 10명 중에 한 8명은 무기력증인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항상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우리가 제일 먼저 피곤할 때 뭘 할까요? 일단 먹기 싫어요. 그 다음에 쉬고 싶어. 쉬고 싶은데 일은 해야 되잖아. 그리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사랑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증상, 이 무기력증, 이 피곤증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죠. 어떤 형태의 약이든 이제 뭐 먹어. 그러면은 피곤하고 무기력한 게 싹 사라져. 몸은 쉬라고 하는데 나는 그 몸의 명령을 무시하고 약을 먹어. 그러면은 이제 피곤한 걸 잊어먹고 막 열심히 일을 해. 그럼 몸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센서가 막 울려. 삐옥삐옥 막 울리는데 센서 그 소리가 바로 경고음이거든요. 그게 귀찮은 거죠. 약을 먹는다는 거는 그 센서의 스위치를 딱 잘라버리면 도둑이 들어와서 위용위용 하니까 도망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주인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안에 딱 잠그고 자버려요. 왜냐면 소리가 귀찮아 잠을 못 자니까. 그럼 도둑은 잘 됐지. 안방 들어가, 건너방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석도 훔쳐오고 뭐 TV도 훔쳐오고 뭐 컴퓨터도 훔쳐가고 그리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삐요삐요 소리가 날 때 나가서 창문도 열어보고 현관문도 열어보고 이래야지 도둑이 나가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고 자버리면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온 방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다 가져갔죠. 다 가져갔죠.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역작편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이어 방송하겠습니다.